자, 오늘 공부합시다. 오늘 마키아벨리 군주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근대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 사회하고 근대 사회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거듭해서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이 마키아벨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어떠한 세계로 되어 있는지, 서양 근대하고 한국의 근대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좀 알아둬야 돼요. 과연 지금 우리가 2009년에 살고 있는데 2009년에 한국이 흔히 말하는 근대라고 하는 시대, 근대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의 그 지배를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도는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아둬야 마키아벨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 읽게 될 데카르트 방법소설. 데카르트 방법소설 마감됐어요? 네. 벌써? 네. 7월 달인데 휴가들 갈 줄 알았더니 마감돼. 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그 다음에 존 로크의 통치론,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게 다 근대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들어가는 건데, 근대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먼저. 근대가. 근대라는 말. 모던이라고 그러죠, 근대. 근데 근대라는 말도 있고 현대라는 말도 있어요. 근대라는 말도 현대라는 말도 있어요. 요 두 개의 용어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하는데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근대라는 말도 있고 현대라는 말도 있는데, 근대라고 하는 것은, 근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어떤 거냐? 이게 암기사항이야. 이제 이거 다음 주에 물어봐요. 외워야 돼. 창인군, 이거 외워야 돼. 암기사항이야.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 때 책의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 지식이 암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철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저 철학과를, 보통 사람들은 철학과에 다닌다 그러면 철학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나 철학과 다닌 사람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본 게 처음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아예 안중이 없던데. 안중이 없어. 조한준 선생님 깡목 좀 못 박아가지고 안중에 없어. 아 진짜 씨. 옥상으로 다 옥상 좀 열어요. 여러분들 좀 쉬었다 쉬고 10분만 나 옥상 2층 가서 올랐다. 안중이 없어. 와 진짜 나 살다 이런 일을 참 팔뚝이 혈관이 튀네 막. 근데 대개의 경우에 철학과에 다니면 철학과 공부는 이게 가만히 앉아 술 취한 김에 막 이렇게 헛소리나 삐약삐약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안 그래. 철학은 이 학문의 연대가 오래됐죠. 2000년이 넘었어. 가령 서양 철학만 해도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영화 몇 년 됐어, 영화? 110년. 네? 110년? 영화는 게 110년이니까 철학의 역사에 비하면 영화는 이제 돌진한 아이야. 어? 영화사. 저기 이론과 실천 그 출판사에서 세상의 모든 영화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야. 책 한 권이야. 그래서 내가 이론과 실천 출판사에서 책을 몇 권 낸,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어. 내가 그 출판사 사장님한테 이거면 모든 영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됩니다. 그 양반도 전공이 철학인데 뭐 철학에 비하면 영화는 뭐 돌진한 아이인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돼 있잖아요. 역사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면은 박사학위 논문 심사기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 기준하고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 기준이 다른데,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 기준은 텍스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읽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적절한 레퍼런스 참고문헌을 잘 가져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논지를 잘 정리해서 정기하고 있는가, 이 정도야. 근데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 기준은 창의력이 있는 논문을 요구한단 말이야. 창의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창의력이? 가령 내가 해결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결철학을 연구해서, 해결이 1800년대 중반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해결에 관해서 무수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논문이 나왔잖아. 그래서 창의력 있는 논문을 쓰도록 하게나.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이 바닥에서 창의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과입니까? 네? 우리가 영화과입니까? 세뇌되신 겁니다. 네? 자전거, 나도 자전거 타. 동국대학교는 언덕 빠지라 자전거 타고 다니기 힘들었어.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탈 줄 몰라요. 예전에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이게 심하게 일을 다쳐가지고 그대로 자전거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삼천리호 자전거, 세발 자전거 이런 거 외에는 못 타요. 지금 우리가 영화과입니까? 지금 무슨 창의력입니까? 그냥,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공부를 최근에 나온 현대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선행하는 철학자들의 어떤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철학, 현대의 철학자들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미셸 푸코의 그 주체 인문학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선행하는 철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사실 암기할 게 되게 많아. 사실은 철학과는 암기 과목이 많아. 암기 과목. 그러니까 논문 자격시험 볼 때 이럴 때도 죄다 암기만 해야 돼, 암기를. 아, 외워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어 한 권이면 끝나는 게 아닌 거라. 외워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협박삼 하느냐. 다음 시간에 이게 외워야 돼. 근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외우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지금? 네? 머리가 크시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뒤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머리 작은 사람들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머리 큰 사람이 공부하는데 유리합니다. 저도 보기하고는 달리 머리가 커요. 단단하고. 공부하는데 유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알겠어? 호연군 알겠어? 외워야 돼. 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근대가 역사의 시기로 봐서 근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사유의 틀로서 패러다임이란 말 사유의 틀로서의 근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시기를 가리킬 때는 대체로 봐서 1600년대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까지를 대체로 근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다음에 1800년대부터 1900년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는 2000년대까지를 현대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되죠? 요거는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키아벨리가 1500년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지금 중세하고 근대가 이렇게 겹쳐지는 점이지대라는 게 있죠? 그 점이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단테도 물론이죠. 단테는 아주 확실하게 중세의 말, 중세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군주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A4용지 한 매를 나눠드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총정리하는 그 강의를 할 텐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미리 조금 말해두자면 단테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 피렌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신곡 강의할 때 그러니까 단테는 중세 말의 피렌체 사람이라면 마키아벨리는 근대 초의 이탈리아 사람인 거예요 이 딱 그 레토릭의 그 대조가 느껴지죠. 근대 초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국가 통일 국가를 지향한 사람이니까 단테의 시대에는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 도시 국가였단 말이죠 피렌체는 그래서 단테는 중세 말의 피렌체 사람이라면 마키아벨리는 근대 초의 이탈리아 사람이다 똑같이 이탈 그럼 누가 그러죠 둘 다 고향이 피렌체인데 왜 이렇게 단테만 피렌체라고 그러고 마키아벨리는 저 이탈리아 사람이라 말합니까? 그때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대가 1번 뜻, 1번의 근대는 역사라고 역사의 흐름의 뜻으로 흐름에서 보면 대체로 봐서 1600년대에서 1800년대에 해당합니다. 요때가 어떤 때냐? 요거는 대개 봐서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절정에 이르는 시기하고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근대 세계를 규정짓는 핵심적인 엘리먼트 요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자본주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근원에 있어서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중요합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삶을 바꿔놨다 이거죠. 그죠? 지금 여기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난 핸드폰 없다. 호영군 핸드폰 있어? 고딩이 무슨 핸드폰 뭐해? 코스톱 치지? 네? 응? 부모님이 나가서 게임 같은 거 아, 다 막아놓으셨어? 훌륭한 몸을 두셨구나. 너 교복줄 입지 마. 어? 너 바지 이렇게 줄에 입었어? 아니야. 어. 난 그게 몰랐는데, 엊그저께 우리 아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니까 바지를 이렇게 줄에 입었더라고. 나 원래 그렇게 생긴 건 줄 알았더니, 줄에 입은 거더구만. 그래서, 너 그러지 마라. 어. 양아치야, 그러면. 근데. 그 대체로 봐서, 자본주의 시대하고 자본주의의 발흥과 자본주의의 절정하고 일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물론 저는 기술 결정론의 입장에 서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1600년대에서 대체로 1800년대쯤에까지 끝날 때까지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칼 폴라니 책을 읽을 때 제가 또 다시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부터 지금 우리가 읽어나갈 때 논어 읽기 전까지는 텍스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텍스트가 생겨나게 된 시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듣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그런 이런 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양상들이 원래 어디서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 그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정치적인 공동체에 참여하고 해야 내가 그나마 덜 망가진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서 1900년에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딱 해놓은 게 1800년에서 1900년 요 넘어오면서 1900년에서 2000년 요 사이에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거 현대예요. 현대. 에릭 홉스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책이 있는데 두 권짜리 역사책인데 강준영 무슨 책이야? 책 제목 말해봐. 에릭 홉스봄의 극단의 시대. 아, 극단 시대만 말하면 돼. 어? 더 말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짜증나. 좀 내 지금 업돼 있어 지금. 약간 자욱 주지 마. 그러니까 극단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에릭 홉스봄의 알아두세요. 책이 비싸니까 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역시 까치에서 나왔습니다. 까치 출판사에 나왔는데 극단의 시대라고 하는 책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극단의 시대. 이게 20세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역사예요. 20세기. 그러니까 이게 20세기죠. 근데 책 제목이 극단이에요. 극단. 뭐가 극단이냐? 세계대전이 있기 때문에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여기까지가 이제 근대잖아요. 그러면 18세기 말 19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여기를 갔다가 요 시기, 여기를 갔다가 세기 말이라고 그래요. 세기 말. 19세기 말. 그렇죠? 요 세기 말. 요 세기 말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이 탁 뒤엉켜 나서 폭발되어 나온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에릭 홉스봄이 20세기 역사를 쓸 때 그 자기 책 제목을 극단의 시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극단의 시대. 근데 요 극단의 시대에 나타나는 요 세기 말을 이 극단의 시대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이걸 그레이트 워라고 씁니다. 영안 사전을 찾아보면 그레이트 워를 찾으면 G자하고 W자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대전쟁이죠. 그레이트 워라고 합니다. 최민 씨 맞지? 알아? 처음 봤어? 월드워? 그러니까 영안사전에서 C자가 대문자에다 W자 되면 11워 해갖고 대문자로 되는 이건 뭘 가리켜요? 예? 남북전쟁. 원래 11워는 내란이거든요. 내전. 영국 내전 그랬어도 잉글리시 11워 이렇게 부르는데 C자, W자가 다 소문자로 써요. 근데 미국의 남북전쟁을 가리킬 때는 C자하고 W자를 대문자로 써서 11워라고 합니다. 이게 남북전쟁이에요. 남북전쟁.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쟁도 남북전쟁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코리안 워라고 그러기도 하고 코리안 11워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방구석에 앉아서 동대문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가 우주선을 타고 인공위성에서 한국을 바라본다 생각해보세요. 남북전쟁이요. 그러니까 친북좌파 이거 따질 거 없어. 내란이야. 그냥 냉정하게 성격을. 내란이야. 내란. 지금도 그냥 미국은 남부와 북부가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그레이트 워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왜 그레이트 워냐? 대전쟁이다. 얼마나 대전쟁이게. 물론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왜 1차 세계대전을 대전쟁이라 부르느냐? 대전쟁이라 부르는 건 딱 하나. 그것이 가져다 준 충격파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받아들일 때 그 사건의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보다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준 어떤 심리적인 총체적인 영향을 가지고 이 사태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해요. 왜? 이 1차 세계대전을 그레이트 워라고 부르는데 이걸 대체 총력전의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그 총력전. 그 책 있죠. 제인 에어의 오만과 편견? 그게 나폴레옹 전쟁 때 얘기예요. 오만과 편견. 거기 보면 전쟁 얘기 나오죠. 에? 오만과 편견인가? 센서빌러티인가? 서양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서양에서는 전쟁은 그냥 몇몇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하는 일이었어.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댄스 파티를 주고 뭐 아, 이거 하고 있었어. 볼링 아니야? 볼링 아니야? 볼링은 이거고 이거 하고 있었어. 여러 사람들이.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딱 되니까 집집마다 모든 장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 그리고 전쟁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 누구나 다 전쟁을 느끼게 되었어. 이해가 되죠? 물론 한국은 조선반도에서 이 한반도에서 전쟁 벌어졌다 그러면 죄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지금 내년이면 한국 전쟁 발발 60주년이죠, 내년이. 긴 역사로 생각해보면 아직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시간이 일러요.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적어도 65세 이상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 약간은 외상 후 정신 외상 이런 거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면 안 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32년생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세대가 다 죽기 전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건전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토론은 불가능하다. 왜? 너무나 강한 상처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유언이 너 열받지 마라. 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아, 노인네들 정말 머리에 등거 없이 어쩌면 너무 열받지 마라. 노인들이 어쩔 수 없다. 아주 심하게. 너도 임마 해병대 나왔다고 평생 그러잖니. 그래서 맨날 뭐 이게 저는 여기 팔굽혀펴기 할 때 손가락 찍고 팔굽혀펴기 하거든요. 사나이가 말이야. 이러면서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 너 공부 잘해? 이런 걸 안 물어봐. 팔뚝 좀 보자. 맨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이 가져다준 상처가 굉장히 커요. 서양 사람들에게. 1차 세계대전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을 아주 잘 드러낸 소설이 하나 있어요. D.H. 로렌스의 채틀리 부인의 연인. D.H. 로렌스의 채틀리 부인의 연인. 음란 소설이 아니에요. 읽으세요. 제발 좀 그런 소설 좀. 엄마를 부탁해는 각자 읽지 말고 채틀리 부인의 연인을 좀 읽으셔야 돼. 네? 채틀리 부인의 연인. 왜냐? 채틀리 부인의 연인에서 그 채틀리 경 있잖아요. 레이디 채틀리 코니의 남편이 그 채틀리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최민 씨 얘기해봐. 안 읽어봤어요? 도대체 뭘 읽고? 왜 안 읽고? 어? What are you doing? 읽어봤어요? 읽어본 분 손 들어봐요. 읽어봤어? 철학과가 안중에도 없다더니 소설도 안 읽어? 이 사람이 언짢게 이따 끝나고 좀 봐. 차 밑에 좀 누워봐.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채틀리 부인 읽어본 사람. 읽어봤어? 여민동 읽어봤어? 발췌독했지? 일곱만? 원래 한 권짜리인데? 아, 두 권으로 돼 있죠. 채틀리 부인의 연인 제가 다음 주에 영업한 여기 가져올게요. 이게 저는 그런 제가 아주 즐겨 읽는 책들은 예쁘장한 책을 삽니다. 그래서 채틀리 부인의 연인은 이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 색깔보다 더 빨간. 재영 씨 가방 좀 잠깐 빌려줘. 이 색깔로 돼 있는 표지가 이 색깔로 된 섬유로 돼 있는 그 책이 있어요. 얇아가지고 진짜 음란소설처럼 생겼어요. 색깔이 아주 빨고 촉촉하니 복분자수처럼 말이죠. 제틀리 부인의 연인의 그 남자 주인공이 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돼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게 주인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코니와 산지기의 그 정사 장면만 즐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구가 된 남자들도 좀 돌봐줄 필요가 있어요. 시선을 주세요. 좀 이 자식 틀렸군. 그러고 정력 좋은 남자들만 이렇게 챙기지 마시고 시선을 좀 주세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제틀리 부인의 연인의 첫 번째 문장이 앞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아무것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만 한다. 이게 음란소설의 출발점이 아니야. 이게 뭐냐? 디치 로렌스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 사회의 암울한 분위기를 그걸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산업 문명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사투리를 쓰고 있는 산지기와 발랄한 그리고 순백의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저기 여자와의 사랑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이 가져다 준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제틀리 부인의 연인을 통해서 D.H. 로렌스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소설이 시대의 문제작이 되는 거라. 시대의 문제작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가령 지금은 이제 저 먼 곳으로 가신 분이 있죠. 황석영 씨. 우리가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셔요. 이제 더 이상 오빠 더 이상 갈 수 없어. 황석영의 소설 중에 그 시대를 잘 드러낸 소설이 무기의 그늘이라는 소설 있잖아.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읽어봤어요? 이런 걸 시대의 분위기를 쫙 읽어봤어요? 끄떡끄떡 하신 분 하얀 옷 읽어보셨어요? 어땠어요? 무기의 그늘. 시대 제가 경험한 시대가 아니어서. 아, 꼭 경험해야만 그걸 압니까? 가족적으로만. 그렇죠. 굉장히 좋았죠. 무게 그늘. 그러니까 그게 이 60년대 말이라고 한 한국 사회. 그러니까 막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 바가지란 말이죠. 난리 버거지란 말이죠. 그리고 그 월남전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을 보셔서 길거리에서 상위 군인들이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고 막 이렇게 동네 분위기 휘황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신조 저 청와대 뒷산으로 김신조 넘어가지고 막 마구락을 하고 그때 제가 광주에서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서울로 그 전학을 한데 70년대 그 무렵에 60년대 말에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광주에 사는 친척들이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김신조 넘어왔으니까 1, 2사군 사태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웬 서울을 가냐. 광주가 남쪽이니까 안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경제성장 막 이렇게 요동치고 막 이런 분위기. 그러면서도 막 음습한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낸 소설이 무기의 그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작들이 있어. 시대를. 그러니까 황석인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인데 요즘은 이제 먼 곳에 계셔가지고 민감하신지 어쩐지 우르팍도사에 출연하신 뒤로는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세기말이라고 하는 어떤 요걸 딱 지나면서 세기말을 지나면서 현대 문화의 현대 예술의 모든 사조들이 등장해. 근데 요런 것들이 다 어디서 무엇의 성과 무엇의 결과물이냐? 1600년에서 1800년까지의 근대 세계의 자본주의적인 세계가 전개되어 나오면서 최종 결과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20세기가 남겨놓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야.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했어요. 내년이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라고.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라고 해서 한반도 역사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죠. 근데 세계사의 차원에서 보면 아직 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 정리가 되지 않은 유일한 땅이야. 여기가.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북분단이 됐잖아. 60년이 됐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지금 6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몇 주년 기념했잖아. 그러니까 뭐 노병들이 막 울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을 아주 역사 속으로 집어넣어서 정리 중이에요. 있어. 근데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어. 세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이야. 마지막 전투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청각 광장에서 이번에 저 자유총연맹 분들도 집회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6월 10일 날. 그래가지고 승용차 요일제 동참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유유히 사라지셨다고 제가 그걸 보고 하, 훌륭한 분들이다. 나도 동참해야지. 승용차 요일제 하면 이렇게 주차비도 깎아준다더라. 수요일 날 쉬어야겠다.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의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 한반도 땅은 2차 세계전의 끝머리에 지금 몇몇 패잔병들과 남아있는 역사가 지금 찌걱찌걱찌걱 하고 있는 거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틈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차 세계대전이, 여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기가 딱 있었고, 황금시기를 거쳐서 1980년대를 지나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가 들어섰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지고 이런 것들이 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끝머리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20세기라고 한 20세기, 우리는 지금 2009년에 살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20세기의 끝물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어떻게 해서 이 더럽고 구질구질한 시대에 태어났는가. 2020년쯤에 태어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름대로 좀 정리가 좀 되고, 이게 좀 바닥 청소도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그쯤 태어났으면 좋았으련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는 20세기 자본주의 500년 정도 역사가 가까이 된 자본주의의 말하자면 역사 속에 끝머리에, 2차 세계대전 끝머리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100년 단위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의 끝머리에 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은, 역사 연대로 볼 때는 이게 근대라고 하는 사회가 이렇게 됩니다. 근대, 현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유의 틀,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근대를 이해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대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국가. 조용을 외워야 돼. 1번 국민국가. 이거 사회탐구 시간에 나온다. 안 나와? 너 6월달에 저거 봤지? 모의고사 봤지? 다 알아. 우리 애 고3이야. 금방 알아. 뭐 사회탐구 몇 등급 나왔어? 이 녀석 봐라. 응? 반타작 했어? 잘했어. 국민국가란 말이죠. 국민국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단테는 중세 말 피렌체 사람인데 마키아벨리는 근대 초에 이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국가, 국민국가. 그전에는 국민국가에 살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 국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서양 사람들이 국민국가를 이루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고. 이 국민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틀로는 국민국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틀로는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을 대체로 여기저기서 서양 근대 서구에서 만들어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전개하는 패러다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체로 봐서 집단보다는 개인, 이게 이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주의가 관철되는 시대를 근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지 않고 그냥 패러다임의 틀로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근대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그죠? 물론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아닐 수도 있어. 한국은 아직도 개인주의가 국민국가는 이루고 자본주의는 했는데 개인주의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든지 정치인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가지고 개인주의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대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고 있으면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글에다가 이렇게 써. 글에다가 근대 사회로서의 한국은 이렇게 쓰면 사유의 틀을 중심으로 이해한 거죠. 누가 거기다 대고 21세기에 무슨 근대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구별해야 돼. 사유의 틀로서. 요 세 가지. 국민국가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관철되는 시대. 또는 관철되는 시공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 국면을 놓고 볼 때 그 역사적 국면에서 요 세 가지 정도가 관철되고 있으면 그 사회가 근대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국민국가하고 서양에서의 국민국가는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서양에서는 중세의 장원, 봉토 이런 개념들이 붕괴되고 중앙집권적인 절대왕정국가가 성립하고 있죠. 그게 바로 마키아벨리 당시의 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마키아벨리 당시의 일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세요. 이제 요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 중세 시대 요런 지금 프랑스 지역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프랑스 지역인데 이 프랑스 지역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돼 있어요. 프랑크 왕국이라고 있는데 프랑크 왕국은 다양한 봉토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주가 여기 있으면 이 영주에게 영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했죠. 드림코트 백작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드림코트 백작 기억나? 전에 세수 좀 하고 다녀. 그러니까 드림코트 백작이 어떤 사람인데? 소공장에 나오는. 소공장에 나오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 류마티스를 앓고 계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뽕을 뽑자. 드림코트 백작에 대해서. 드림코트 백작이 그 소공장에 보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안 나오죠, 그죠? 즉 여기는 간단히 말하면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은 왕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인이 무지하게 많아요. 주인이 많아. 근데 이 서양 근대 국민국가가 되면서 요 귀족들은 각각의 지역에 자기 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왕의 힘이 세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왕실의 궁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궁정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귀족층을 형성하게 돼. 즉 귀족이 형성되면서 그 귀족들이 이제 궁에서 일하는 궁신이 된단 말이죠. 궁신이 돼. 그러면 여기는 주인이 많은데 국민국가 이때 되면 요 절대 왕정 국가가 되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왕이 주인이 된단 말이죠. 왕이 주인이야. 그래서 루이 14세라고 하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 아주 태양 왕으로 불린 왔다인 왕이 하나 있어요. 루이 14세 그 초상화 본 적 있어요? 머리 이렇게 가발 써서 길고 남자가 하이힐 신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게 그 놈이 루이 14세예요. 한번 해보세요. 코스프레 한 번씩들 해보세요. 집에서. 저 굉장히 그 타이즈 딱 신고 이렇게 돼 있지는 딱 이렇게 돼 있는 남자. 그 루이 14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 무슨 말? 짐을 덜어라? 짐이 곧 국가다. 그렇죠? 이 말이 근대 초의 절대 왕정 국가를 가장 성격을 잘 드러내준 말이에요. 만약에 프랑크 왕국에 샤르마뉴 대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파리에 가면 시태섬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데 노트르담 성당 가봤어요?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안티고리 가봤어? 손을 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웬일이야? 파리 가니까 다 사람들이 막 봉수 막 이래? 파리 사람 생겼다고? 근데 노트르담 성당 바로 앞에 가면 무슨 어떤 남자가 말 타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 본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럼 노트르담 성당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면 볼 게 없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더라. 사람들이 막 노트르담 성당 앞에 갖고 막 이렇게 성자들 이렇게 조각생 거기서 막 사진만 찍고 거의 뭐 접사들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성당이구나 이러면서 여기 보니까 거기에 청동 기마상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그 본 사람 있어요? 기억나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파리 시태섬에 노트르담 성당 앞에 가서 본 적 있어요? 예? 누구예요? 본 적이 청동 왜 이렇게 놀래요? 뭐 죄졌구나 모르는구나. 청동 기마상이 하나 있죠.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샤를마뉴 대제요. 프랑크 왕국에. 샤를마뉴 대제가 말하자면 오늘날의 프랑스라고 하는 그 영역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유럽을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물론 여기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쪽 말고 라인강 이쪽까지 로마 제국의 갈리아 지역이었잖아요. 거기가 로마 제국 이후로 최초로 그 로마 시대의 갈리아 땅이었던 곳 거기를 통일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 연합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재발굴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럽 연합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래서 샤를마뉴를 딱 이렇게 구글 검색해서 치잖아요. 그럼 프랑크 왕국의 왕도 나오는데 유럽 연합과 관련된 기사들이 샤를마뉴와 관련된 나와요. 이를테면 유럽에 가면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덜란드 출신의 실학자. 에라스무스 프로젝트 알아요? 예? 뭘 교환해? 물물 교환? 학생들을 왜 교환해? 뭐 인신매매 다녀? 프랑스 학생 데려다가 스페인에서 일시키고, 스페인 학생 데려다가 프랑스에서 지하철 노동시키고 그래? 예?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뭐냐? 유럽을 하나의 유럽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청년 학생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뽑아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익히게 하는 거죠. 이게 에라스무스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종교교육 시대에 말하자면 유럽인이었거든. 유럽인. 한 나라의 특정한 한 나라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유럽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 짐이 곧 국가다. 샤를마뉴 대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당시에 짐이 곧 프랑크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드림코트 백작 같은 사람들이 아저씨 바빠졌어. 뭐 이런단 말이죠. 뭐 하세요? 님이 막 이런단 말이야. 나 드림코트 백작인데. 왜 내 땅이 네 거냐고. 막 이렇게 엉깐다 그래. 너 군발이 군대가 몇 명 있어? 막 이렇게 군문을 우리 기병 200명이야. 사실 왕도 지경지밖에 없거든. 붙으면 죽어.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가 아니라 짐은 그냥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은 내 거잖아. 그죠? 조선시대 왕들. 아무리 신하들이 난리를 죽이고 뭐 조광조가 전하 통촉 하시옵소서. 통촉 안 해 임마. 쟤 좀 죽여라. 그럼 죽어. 김효사화. 왜 김효사화야?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해서 김효사화겠지 뭐. 김효년에 벌어졌나? 그러니까 왕이 국가잖아. 우린 조선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갖다가 루이 14세가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요 말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거의 5,600년 정도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랑스에서 이제 전형적인 그 절대왕정 국가였으니까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 짐이 있고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잖아요. 귀족과 성직자가 있어. 귀족자와 성직자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조금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어쩌고 하니까 여기에 제3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제3신분이 흔히 오늘날 말하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제3신분이 듭니다.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은 뭐 돈이 이빠이 많고 뭐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읍내 사람이에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변호사, 의사, 전문직, 전문적인 상공인 이런 제3신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갖다 읽다 보면은 프랑스 혁명이 나기 전에 루이 16세가 재정 파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부회 소집 알아 몰라? 삼부회 소집. 아직 안 배웠어? 세계사는 안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돼? 세계사 책을 읽어야지. 교양 있는 우리 아이라는 세계 역사 이야기 읽어. 도서관에 있어. 그러니까 삼부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삼부회. 왕이 재정 파탄을 극복하게 삼부회를 소집한다. 그런데 삼부회가 뭐냐면 귀족 1부, 성직자 2부, 그 다음에 제3신분 해서 삼부회로 소집한다 이게. 삼부회로 소집했는데 제3신분이 좋아, 우리가 말이야 돈을 낼 거야. 재정 파탄을 극복해서 돈을 낼 거야. 그 대신에 우리들한테도 정치적인 권리를 좀 줘. 이렇게 말하니까 귀족들하고 성직자들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쟤네들이 무슨 정치적 권리야? 이렇게 말하니까 제3신분이 이런 안 되겠네. 엎어야겠네. 그렇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보세요. 짐이 곧 국가다 하고 짐 밑에 붙어있는 귀족과 성직자들은 에, 짐이 국가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라의 주인 노릇을 했어. 근데 얘네들이 제3신분이 3부에 가가지고 우리에게도 정치적인 권리를 달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주인 노릇을 조금 나눠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오고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 왕과 귀족, 왕을 비롯한 귀족, 왕이 주인이고 왕을 떠받치는 귀족과 성직자만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이 제3신분들도 국가의 주인 노릇을 좀 해야겠다. 국가의 주인임을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정치적 권리란 말이죠. 정치적 권리. 여러분들 미국에서 마르틴 루터킹 목사 흑인 민권운동한 게 1960년대예요. 흑인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지 얼마 안 됐죠. 놀라운 일입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흑인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죠. 노예였잖아. 똑같은 거야 그 역사를. 그래서 이제 주인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근데 나라의 주인을 바꿔야 되겠어요. 부르주아가. 아, 이거 안 되겠네. 왕이나 귀족들 이것들 안 되겠네. 우리는 주인 노릇도 못하고 맨날 뜯어먹히고 있으니까 괴롭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 창현군 어떻게 했어? 주인을 바꾸려고. 주인을 엎어야죠. 왕년에 주인인 행세를 하던 자를 기노틴에서 죽였죠. 이렇게 해서 주인을 바꾼 거야. 주인을. 그러니까 유럽의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짐이고 국가다 하던 왕들 어떻게 했어? 이거 안 되겠죠. 주인이 프랑스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둘러싼 모든 나라가 동맹을 맺어. 모든 나라가. 메테르니 뭐 이런 사람들에서 동맹을 맺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그때부터 혁명전쟁을 시작한 거야. 우리는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 아니라 근대 공화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공화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나라의 주인이 민주,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뜻을 따라서 다스린다 해서 리퍼블릭이라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공화정이 프랑스에서 시작된단 말이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만 자 주인이 바뀌었어. 왕이 죽고. 주변 나라들은 안 바뀌었어. 근데 주변에 있는 왕이 주인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프랑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혁명전쟁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전쟁이 벌어졌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의 그 전까지만 해도 귀족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저걸 했잖아. 저 군대에 나갔잖아요.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 나라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지켜야지 해서 의용병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근대 국민국가가 있고 중요한 국민국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비군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에 생기는 거예요. 상비군. 프랑스가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상비군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라에서 인재를 길러야겠다 해서 공교육기관이 프랑스에 설립돼요. 지금 프랑스에 파리에 가면 에콜 노르말 슈피리에 고등사범학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교육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야. 학교 선생님, 사범학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파리 이공과대학, 그런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의용군들이 뭐였어? 자, 나라의 주인이 난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킬 때 그냥 날라리 하고 갈 수 없잖아.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겠죠? 군가를 부르면서 간다 이거죠. 적들이 쳐들어온다. 우리의 목을 베러 온다. 어? 모두 다 총을 들어라. 그래, 적을 다 무찔러 죽이자. 우리 발밑에 적의 피가 흥건히 흐르도록 패 죽이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불러. 라 마르세이지 프랑스 국가예요, 그게 지금. 참, 이게 축구샵이나 이런 거 할 때 프랑스 국가 부르면 적들이 어, 상대편이 말이야. 우리가 프랑스하고 지금 붙었잖아. 예전에 2002 월드컵에서. 나 그때 아주 막 아무리 우리 선수들 다 피, 얘들 막 이렇게 단도가공하고 막 이렇게 홍명보 쑤셔 막 이러면 어떡하나. 어? 저 자식들이 국가를 부르다 말고 국가대로 해버리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축가는 박지성 막 피투성에 대해서 쓰러지고 그러면 어떡해. 걱정되더라고. 그때만 해도 박지성이 아주 뽀샤시하고 이뻤잖아요. 여드름도 안 빠진 놈이었는데 참 주장인 거 보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국가를 부르면서 나라를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라라고 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상부에가 제3신문이라고 있어요. 좀 더 지나니까 돈 없는 사람들도 돈 없는 1800년대 중반이 들어가니까 1850년대쯤 되니까 돈 없는 사람들도 우리도 주인 노릇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1800년대 중반에 벌어진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들이에요. 1848년, 1870년대 파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왕에서 보통 사람들로 바뀐 거. 이게 공화정을 성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니까 200년도 안 됐어 나라의 주인이 된 게. 이 보통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지민국 국가다라고 하는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시대로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그 이행해 왔던 거예요. 서양 사람들. 우리는 한국은 이제 일단 서양에서 국민국가가 성립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한국은 국민국가부터 시작을 했어. 아주 오랫동안 국민국가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은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은 고종 황제가 죽고 일제 합병이 되고 한국 이 한반도가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뼛속 깊이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뼛속 깊이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은 60년밖에 안 되는 거야. 60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근대 국가가 시작된 지 60년밖에 안 된 거야. 그리고 그 의식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법 제1조가 있었어. 근데 그 말이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까지 뼈저리게 딱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 서구의 근대 국가의 전개 과정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한국은 이제 근대 국가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게 서양하고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국민 국가라고 한반도 땅덩어리 안에서 국가 안에서 살아온 생각이 시절이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국가의 주인이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모두가 다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지는 얼마 안 돼.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심각한 문제. 국가의 주인. 그게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 생각을. 그러니까 국가는 정부하고 같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근데 단지 가끔 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선출할 뿐이에요.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할 뿐이고 행정부가 일을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부의 의원들을 우리가 선출할 뿐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그다음에 어긋났으면 처벌을 할 사법부를 그냥 고시 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국가다 그러면 국가는 이렇게 있으면 국가 안에 우리 모두가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는 짐이고 국가다 아니에요. 내가 곧 국가야. 내가 곧 국가지만 너도 곧 국가야. 이 국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나서서 날마다 구청에 출근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에게 우리가 정부를 구성해서 위임을 할 뿐이라. 위임을 할 뿐이에요.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 국가를 현대의 국가를 갖다 가장 잘 움직이는 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행정부 사람이든 입법부 사람이든 사법부 사람이든 이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의 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항시라도 상기시켜주는 일이 되게 중요해. 상기시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뭐냐? 선거죠. 요즘에 그 한나라당 그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 보세요. 난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수도권 민심이 돌아섰다. 이제 벌써 애들이 하는 짓이 달라. 어? 막 그냥 강아지처럼 날뛰고 말이야, 막 이렇게. 입법부 바로 반응하잖아요. 행정부에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뭐야? 사법부라. 미국은 검찰총장을 각 주의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사법부가 정치적이지 않아서 우리는 문제야. 정치적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이다. 이 말은 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의 의견에 민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법부는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나는 고시 패스했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잖아. 물론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고시 패스한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은 주지사가 가령 공화당 출신이다 그러면 꼭 검찰총장은 민주당 사람으로 뽑아. 그래갖고 서로 이 긴장관계를 유지시켜요. 그게 미국 사회는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항상 심판 앞에 놓여있어. 국민의 심판 앞에. 이게 바로 너희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위임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이 위임받았음을 항상 상기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뜻에서 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자주 치러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치러지는 선거를 자주 참여해서 높이 참여해서 자주 심판을 하는 것이 내가 주인님을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주인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근대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대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 최소한 이것은 해야 돼. 아시겠죠? 근대 국가가 우리는 한국의 근대 국가는 그냥 미국이 가져다 준 거란 말이에요. 왕의 목을 쳐서 날리고 만들어낸 국가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게 좀 이상한 게 무슨 대왕 세종 이런 드라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해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왕정시대에 살고 싶은가? 세종대왕이 저는 여기 세종대왕이 지금 저기 광화문에 지금 동상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아 짜증나요. 세종대왕이 다시 다스리러 온다. 그래도 저는 싫어요. 차라리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살겠어요. 왜? 이명박은 4년 후에 물러나요. 세종대왕은 언제 돌아가실라나? 홍삼 좀 먹고 뭐 매기 매운탕 잡숫고 계시겠지. 아 끝이 없어. 여러분들 이집트에 람세스 2세라고 있죠. 크리스티앙 자크인가 그 사람이 쓴 람세스라는 소설. 람세스 2세가 왕에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60년이 있었어요. 오래도 살았죠. 옛날에 그 시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년, 40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는데 내가 죽도록 저 양반이 왕이야. 끝장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은 근데 자 보세요. 왕이야. 저 왕이 언제 돌아가시죠? 요새 치질이 심하셔서 뭐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아.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돌아. 근데 그래도 아들이 있잖아. 또 아우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드라마도 이렇게 왕을 다룬 드라마는 시청률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조선시대 때 한문학을 연구하는 부산대학의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 있잖아. 그 양반이 한겨레 그 신문 칼럼 쓰신 게 있어요. 왜 이리 한국 사람들은 왕을 좋아하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왕은 평생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착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기본적인 뼈대를 쌓은 사람은 태종인데, 호패제. 본격적으로 유교 이데올로기를 머릿속에 집어,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생활 풍습 자체를 바꾸려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세종이야. 그렇게 해서 성종 때 그게 기본 뼈대가 완성돼요. 성종 때 제일 중요한 업적이 뭐예요? 국사는 배우지. 성종 때 중요한 업적? 어? 뭐 오바이트라고 그래? 어? 경국대전. 오, 그렇지.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 완성. 성종 때 제일 중요한 업적 경국대전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왕정국가에서 한다는 게. 지금 우리는 사실 거저 얻은 거나 다름없는 근대국가에 살고 있어요. 딱 해방이 되니까 그냥 갑자기 주인이 돼버렸어요. 최불암 씨처럼 팍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돼버렸어. 이게 이제 주인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프랑스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 이게 포리스라인을 넘어와서 경찰이 뭐라고 그런다. 그 자리에서 경찰을 죽음이야. 포리스라인만 넘어오면 그 경찰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주인인데 네가 왜 나를 건드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의식이 투철한 거야. 이게 우리도 우리는 그러다가 우리는 더 심한 방패로 찍히죠. 그러니까. 과연 서구에서 그러니까 근대 국민국가가 생기고 상기군이 만들어지고 해서 나온 것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공화정을 지켜왔는가 200년 300년에 걸쳐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압축적으로 60년밖에 안 됐잖아요.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 이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들이에요. 군주론이 됐건 방법소설이 됐건 통치론이 됐건 로크의 통치론은 뭐냐? 프랑스의 제3신분 있잖아요. 영국의 부르주아 계급이 왕한테 우리도 좀 힘 좀 써야겠어 했을 때 로크가 딱 나와서 만들어 놓은 성취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부르주아 계급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 텍스트들이 항상 근대 국가라고 하는 이 근대적인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예, 물 한 잔 먹고 하십시다.